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January the 29th is Fri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벌써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계획 중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연 계획이죠. 뭐 좋은 팁이 없을까요? Well, researchers had a group of volunteers who were quitting smoking deposit money into a savings account. Uh-huh. Now, after 6 months, if they passed a surprise nicotine test, well, then the money was returned to them. Oh. But if they failed the test, oh, that money went to charity. Well, this group was a bit more likely to stay smoke-free than the group that did not ante up any money. 네, 일정 금액을 은행에 넣고 금연에 성공하면 그 돈을 돌려주고 실패하면 기부를 한다고 했더니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 이 얘기네요. No, perhaps we all surrender to money. Oh, we are so ready to give money to the charities. Yeah, that's good too. Yeah.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다 좋은 거니까요. 굳이 금연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계획이든 그걸 가장 잘 실천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매일 아침 굿모닝 팝스를 들으면 어떤 what kinds of rewards do we get? Well, we get happiness and confidence. And passion. Yeah. 자, live with passion. Bye. No, not yet, not yet. Let's start the program today with a fun tune from entertainer Flo Rida. This one's called Whistle. 네, 방금 듣고 오신 거군요. Well, that was a singer. His name is Flo Rida. The name of the song, Whistle. Ah, so do you whistle well? 오, 크네요. 소리가 벌써 달라요. I practiced for 100 years. 아하하. Yeah.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휘파람도 한번 휘날려 보시고요. 예, 조금 전에 제가 Live with Passion 했더니 벌써 이거 시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고 늦게 일어난 줄 알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콩 게시판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here. Oh, we have a message from GMPR 성명자. 네. 자, 우리 성명자 가족께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아줌마 GMPO입니다. 오랜 GMPO이지만 꾸준히 집중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농한기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또 멋지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Yeah, thank you so much for getting in touch and giving us your message. We appreciate your living with passion. 네, 제가 요즘에 I'm experimenting with lots of different plants from the field. Oh, yeah.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에서 나오는 그 산야초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뭐 예, 구절초. 구지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익모초 이런 걸 끓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 속이 어떤지 어떤지 이런 식으로. I recommend to you 잔디. 어, 잔디도 한번 먹어볼까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농사 짓고 계신 분들 보면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연 남겨주신 성명자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콩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신 분들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콩이에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면서 사연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visit any portal site and type in Good Morning Pops. Sure. Now, when you arrive at the GMP homepage, in the menu, look for this. It says, Join GMP now. 네, 이 게시판에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자, 그렇다면 오늘도 GMP 어떤 key expressions이 있는지. Okay, so let's find out what's in store for you with this angel. Here we go.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안녕하세요. 뜨겁게 타오르는 GMP 가족들의 열정에 불을 지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First one. That is correct. 그건 맞는 말이야. That is correct. Didn't know how to play it. 그걸 어떻게 연주하는지 몰랐어요. Didn't know how to play it.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그가 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이상 이 표현들 JJ 쌤들과 함께 즐겁게 다시 만나보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ye. Thanks a lot, Jaemin. Okay, those expressions coming to us very soon. GMP표 Movie Theater Screen English. Welcome again to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의 영화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바로 인기 시리즈죠. Mission Impossible의 그렇죠. 또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Rogue Nation, we've come to the last scene of the movie. That is correct. You may join us today in your books, of course, on pages 186-187. 네, 187페이지에서는 What's Happening There? Well, I don't want to give away the ending of the movie, but you should know, of course, things turn out well for the good guys. Things don't turn out well for the bad guys. 당연히 사필귀정이잖아요. Justice prevails over evil. Sure.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필귀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네, 뭐 세상 사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데 내가 못하러 일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좋은 사람이 좋게 끝나는데 거기에 We see this person, his name is Alec Baldwin. Yeah, you know, he's been a movie star, a famous movie star for quite a few years. I'm a fan of his work. He's a funny guy. 네, 되게 웃겨요. 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형제가 three brothers, I guess. Alec Baldwin, 무슨 Baldwin에서 세 명이 다 영화 배우예요. The Baldwin brothers. He is the most famous of the three of them. 맞습니다. 자, 그래서 Allen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 CIA의 국장이죠. Mm-hmm. 왼쪽 부분, 우리말 부분은 보셔도 되고요. 영어 부분 오른쪽은 보지 마세요. 제가 I'm gonna give you the background story first. Ethan과 IMF 요원들이 신디켓의 수장 솔로몬 레인을 붙잡는데 성공합니다. 자, 알란 국장, 바로 알렉 볼드맨이에요. 이 사람이 미 정보국에 IMF의 복권을 요청하죠.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오늘 장면 어떻게 쫙 마무리될지 한번 영어로 도전합니다. The first round of imagination. Starting tips. So the shuttering of the IMF was all part of an elaborate scheme to expose the so-called syndicate. That is correct, sir. Which is why you're here today, asking for the IMF to be reinstated. 네, what did you catch? Well, something of, they said both IMF 네. and the syndicate. 맞습니다. And these are the good guys and the bad guys. 맞습니다. 좋은 쪽이 IMF고요. 우리가 알고는 물론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아니고요. No, it's the Impossible Missions Force. Yeah.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통화기금 아니고 불가능한 임무를 행하는 그러한 부대 혹은 예, 팀원들 이런 뜻으로. 어, 좋은 쪽이 IMF고 나쁜 쪽이 바로, 그렇죠, 신디킷이에요. Yeah. 자, 그렇다면 또 what else did you catch? Well, something very interesting. Something about this big word, I heard it, reinstated. 어, reinstated. 어떤 Ooh. 뜻일지. 아, 요거 뭐 누구를 닦으면 다시 안쪽으로 든다 해서 복권시키다, 복권되다. 우선 reinstated. 그 다음에 reinstated 들렸고요. 그 다음에 here today. Okay. 어, 여기 와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체어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IMF를 폐쇄한 일은 소위 신디케이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의 일부였다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엘란 국장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의장님. 그랬더니 체어맨이, 아, 그래서 IMF의 복권을 요청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좋아요. 자, 하나는 국장의 목소리, 하나는 의장의 목소리. 여러분도 한번 최대한 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So the shuttering of the IMF was all part of an elaborate scheme to expose the so-called syndicate. That is correct, sir. Which is why you're here today, asking for the IMF to be reinstated. 네, 아직까지 오른쪽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니까 하나하나 다 잡아드릴게요. Yeah, and by the wa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one more time. At the mm-hmm. beginning of the movie, they were in a similar place, similar situation, and he wanted the IMF to be destroyed. 맞습니다. Now, the end of the movie, they're in the same place with the same people. It's a different scenario.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똑같은 장소에 다른 목적으로, with a different purpose, mm-hmm. 지금에는 quite the opposite. Right. 그렇죠. 지금은 다시 복권시켜달라고 하는 장면이니까 Jeremy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그래서는 영어로 뭐예요? So 얼마나 쉬워요? So IMF를 폐쇄하는 일은 소위 syndicate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의 일부였다는 건가? 되게 길죠. Yeah. 그럼 머릿속에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뭔가를 딱 닫는 게 뭐예요? 닫는 거. Well, let's think about this. We can end use the word end or close. 네. 맞습니다. End 아니면 close. You know, there's a special word. The word is shutter. 아. Shutter. You may have seen this, you know, in the evening when a shop is closing mm-hmm. and the owner of the shop will pull down the big metal gate mm-hmm. protecting his store windows. Yeah, yeah. That is a shutter.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동사로 써서 그냥 shuttering. 그래서 the shuttering이라고 쓴 거죠. We have to be very careful. A very similar word, shudder, is quite different. Shudder, shutter, is to shiver or to shake. Yeah.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고요. 이거는 shutter.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셔터맨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문 닫아주는 사람, 아내가 일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the shuttering 해서 닫는 거, the ending, closing, yeah. 네, 아니면 무슨 뭐 stopping 다 같은 sure. 뜻이에요. That's what he says. So, the shuttering of the IMF. IMF를 그렇게 폐쇄한 일이 아니,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일부분은 뭐예요? Part죠, part. Was all part of.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은 물론 뭐가 있어요. 플랜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요. A plan. 아니면 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쓰는 Ooh. S로 시작하는 단어 있어요. Interesting word. A scheme. S-C-H-E-M-E, scheme. 네,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수채매 아니에요. scheme이에요, scheme. Yeah, scheme. 네, 그래서 아주 정교하는 elaborate. Ooh, big word, good word, elaborate. 네. E-L-A-B-O-R-A-T-E. Part of an elaborate scheme. 거기서 끝내도 돼요, 문장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기 위해서니까 to, 그 다음에 드러내다, 그럼 reveal 아니면, 그렇죠, 뭔가를 숨겨져 있던 것을 이렇게 폭로하는 건 뭐예요? To expose. 맞습니다. POS가 두 단 뜻이고요. EX가 out이니까 to put something outside. 이게 드러나는 거죠. Mm-hmm. To expose. 자, 뭘요? The syndicate. 그렇죠. 근데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this so-called, 소위 말하는. Yeah, remember, they're still not sure if it actually existed or not. They don't know if they could believe it or not. That's why they say this so-called syndicate. 예, 그러니까 핵심은 굉장히 길지만 shuttering, 그쵸? The shuttering was all part. 이게 다예요. Yeah, 그쵸? The reason for stopping the IMF was just a game. Yeah. Why? To show everybody that there's this syndicate. 맞습니다. 그쵸? Show everybody that the syndicate exists. Yeah. 네, 이거죠. 자, 했더니 앨런이 맞습니다. That is correct, sir. 제가 만날 수는 말이잖아요. Correct. Mm-hmm. 자, 그 다음에 체어맨이 그래서 IMF의 복권을 요청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것도 길지만 당신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here. Which is why you are here today. 네, 뭐뭐 하면서가 ing니까 요청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Requiring, requesting. 가장 쉬운 게 뭐예요? Asking. 네, 뭐뭐를 목적으로 하니까 뒤에 for. Asking for. 그렇죠? 뭔가 IMF가 어떻게 되도록 그러면 아, for 그다음에 뒤에 to 동작 나오겠구나. Ah, yeah, you have to be careful. This would be the opposite of shuttering. Mm-hmm. Asking for the IMF to be reinstated. 제가 뭔가 for to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왜 회화에 이렇게 문법 비슷한 게 나와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회화도 자기가 하는 말을 정리해놓은 게 문법이니까 그 규칙을 알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or Tom to be reinstated into his position. Mm-hmm. 뭐 이런 식으로 그죠. For something to be reinstated. Mm-hmm.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죠. Which is why you're here today asking for the IMF to be reinstated. reinstated.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덮고요. Your practice time. 그래서 IMF를 폐쇄한 일은 소위 신디케이트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의 일부였다는 건가? 길지만 포인트는 shuttering, 그 다음에 그렇죠, scheme, 그리고 뭐 드러내다, to expose. So, the shuttering of the IMF was all part of an elaborate scheme to expose this so-called syndicate. 네, 맞습니다. 의장님에서 correct. That is correct, sir. 네,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건가? 그게 바로 그 이유가 앞에 나온 걸 다 받는 게 which is예요. 아시겠죠? Which is why you're here today. 네, 뭐뭐 하면서가 ing니까 요청하다 ask for. Asking for the IMF to be reinstated. 네, 그래서 reinstate 복권시키다고요. Be reinstated이니까 복권되다죠. Yeah, by the way, Jake, I know that we've used a lot of big words today, some words that are kind of new to some GMPers,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is a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 meeting. Most people do not speak like this daily.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뭐 이런 단어를 쓰진 않겠지만 이게 고위 관료들이 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Yo, we need to get him back here. 이렇게는 쓸 수 없잖아요. No, right, yeah, yeah.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좀 약간 official language type인 거죠. Sure. It's all good. It's good to know all of these words, but don't expect to hear this kind of English every day. 네, 자, 이거는 일부러 포멀한 스타일이니까. Yeah, yeah, yeah. Unless you want to keep the distance from someone, then you shouldn't say this way, though. However, our key expression is very useful.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key expression. That is correct. 이거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So the shuttering of the IMF was all part of an elaborate scheme to expose the so-called syndicate. That is correct, sir. Which is why you're here today, asking for the IMF to be reinstated. 네, 좋습니다. 오늘의 key expression. That is correct.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 번 확인.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얼마나 맞는지 세 번씩이나 얘기하네. Kind of sounds like he's saying it's broken. That is cracked. That is cracked. Cracked 처음 들리죠. C-R-A-C-K-E-D. Yeah. That is correct. Yeah, actually, he's saying, yeah, correct. Yeah. That is correct.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고요. 자,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다른 게 부담되면 뭐 reinstate, 그 다음에 elaborate scheme 이런 게 부담되면 이거 하나만 focus your energy on this key expression. That is correct. Your turn! 오, 조금만 돼요. 아, 우리 아저씨 어디 갔지? Where is my 아저씨 uncle? Hey, 아, 돈 주신다고요? That's correct. I love it. That is correct. 아, 진짜요? I washed your car. That is correct. 어, 그러니까. What are you gonna do? I'm going to applaud. Applaud? Yes. Thank you. And with money. Oh, that is incorrect. Incorrect? Mm. Come on. You should say that's correct. That is correct. 세 번 확인.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Oh, brother.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뭐가 정확하다, 맞다라고 할 때는 correct한 단어가 있어요, 그죠? Yeah, that is correct.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You're right. Ooh, you're right or you're absolutely right. 네, 완전히 맞다라는 얘기니까 absolutely right. Yes, you're absolutely right. 아니면 그게 맞아요. 그 방식이 그 방식이죠. Mm-hmm, yeah, yeah. That's the way it is. That's the way I like it. Yeah. That's the way. You know what I say sometimes? Bingo. Oh, 맞아요. 우리 잔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bingo. 이 bingo. 표현, 예, bingo가 게임 빙고도 yeah, 있겠지만. When you win the game of bingo, you say bingo. Bingo. 그런데 포인트는 거기서 나온 말이지만 that's correct. That is correct. You got it. Mm-hmm. 다 맞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이제 now, what are you going to do? Well, let's listen one more time. Yeah, that's the way it is. So the shuttering of the IMF was all part of an elaborate scheme to expose the so-called syndicate.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sir. Which is why you're here today, asking for the IMF to be reinstated.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쭉 봤던 영화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새롭게 2월의 영화! We're gonna be back with a new movie for February. Actually, yes, the name of the movie is Ant-Man. 네, Ant-Man이에요. 개미 인간인데요.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화려한 볼거리, 그 다음에 가족애도 드러나고요. 중간중간에 펀치라인도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Yes, I really enjoyed this superhero movie. 네,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영화 앤트맨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여러분, Not for you. Oh, this is a band called Blink. The song is Kiss Me. 네, 굿모닝 팝스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Cambridge's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스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TAPS 관리위원회에서 TAPS Speaking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GMP표 Happy Morning Tune Time Pops English 자, Foreigner의 Jukebox Hero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Well, you know, the song Jukebox Hero first entered the Billboard Hot Mainstream Rock Tracks chart. Oh. That's a long title for a chart. back in July of 1981, 네. and then it was released as the album's third single in early 1982. Ooh. Of course, it shot up the charts. It reached number 26 on the Billboard Hot 100. 와, 싱글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죠? 앨범으로 나왔을 때도 다 좋습니다. 어쨌든. Did very well. 네, 1981년도에 7월에 이렇게 쫙 차트에 올라갔던 자, 그 곡인데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On what page? Well, the lyrics for today's verse can be found on page 188. 188페이지 들려주세요. John shouting 있네요, 그죠? Oh, Jake is going to have an injury today. My vocal cords. Yes. 자, 어쨌든 가사를 아셔야 여러분 또 노래를 즐길 수 있으니까. Now remember the story. This young man saw an entertainer, a musician, mm-hmm. and he thought, I would like to do that.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yeah. TV 나온 사람 아니면 어떤 그 공연에서 있는 사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Yeah, but he was very poor and he could hear the concert from outside, mm-hmm. but he just couldn't see it. 그러니까요. Now we continue the story today. He bought a beat-up six-string. 네, 자 여섯 줄짜리 기타를 산 거예요. 근데 완전 낡은이란 뜻이 beat-up이죠, B-A-T. Yeah, you can imagine bad condition, mm-hmm. broken up. Yeah, he bought a beat-up six-string in a second-hand store. 그게 중고 물품 가게죠, in a second-hand. 손을 두 번 거쳤다 한 단어입니다, second-hand store. Bought a beat-up six-string in a second-hand store. Didn't know how to play it. 그 기타를 처음 샀으니까 어떻게 연주하는지는 몰랐지만 But he knew for sure. 네, 하지만 그는 확실히는 알았어요. For sure, 확실히 he knew. 뭐라는 사실을? That one guitar felt good in his hands. 그의 손에서 그 바로 샀던 그 하나의 기타가 아주 기분이 좋았다. 어, 이거 느낌 좋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Didn't take long to understand. 네,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didn't take long. 결국에는 he's natural. Very quickly.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자연스럽게 타고난 사람 이고 naturally learned how to play it. Sure. Yeah, by himself. It's a good lesson. If you get a guitar and you start to practice, of course it's difficult, but you shouldn't quit too quickly. 맞습니다. 우리 잔 쌤도 you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by yourself. I taught myself. Yeah. I still don't know how. I'm still learning. But you just play it, right? I'm a long-term amateur. Oh, 이렇게 또 겸손은 you're just being modest. We know that.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Didn't know how to play it. 네, 이거 기억하시. 하면서 어떻게 연주하는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listen. Powerful한 노래인데요. Jukebox Hero는 Foreigner가 1981년도에 발표한 네 번째 앨범이죠. 4의 수록곡입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테이프로 갖고 있었어요. 이게 똑같은 거를 테이프, 하얀색 테이프인데 거기에 이렇게 글자만 4라고 딱 써있는, 이건 뭐지? 했던 게 있었습니다. I guess back in the early 80s, Foreigner was a powerhouse group. 맞습니다. 진짜 강력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엔 4집에서는요. 죽박스 히어로뿐만 아니라 여러 곡의 히트곡들이 나왔습니다. Waiting for a Girl Like You. A lot of great songs, a lot of really popular songs back at that time. 아, 맞습니다. 이 Waiting for a Girl Like You가 당시에 올리비아 뉴튼존의 피지컬에 밀려서 It seems like a strange combination. Olivia Newton-John and Foreigner.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그걸로 밀려난 거죠. 1위로. Yeah, yeah. 네, 그래서 10주 동안 빌보드 100 차트의 2위를 wow. for 10 weeks. Fantastic. 네, 이들의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할 테고요. 죽박스 히어로의 오늘 가사 부분 우리 존슨의 목소리로 가사는 다 아시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마무리합니다. Here we go. Bought a beat up six string in a second hand store. Didn't know how to play it, but he knew for sure that one guitar felt good in his hands. Didn't take long to understand. 좋습니다. 오, 강력한데요. 네, 차분하게 부르실 분들은 저랑 같이 차분하게 부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질러 부실 분들은 한번 기분에 따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줄이니까 두 줄, 두 줄. 오케이. 제가 선창 바로 같이 싱얼롱 하시면 되겠어요. Alright, sing together. In a second-hand store. Didn't know how to play it. But knew for sure. 여러분. Bought a beat-up six-string. In a second-hand store. Didn't know how to play it. But it knew for sure. That one guitar. That one guitar felt good in his hand. Didn't take long to understand. Man. Wow. Jake, I think you found a new genre of music. Really? Yeah, rock and roll grandmother. 아유, 할머니가 그럼 노래 이렇게 불러야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 부르기 시작할 때 바깥에서 웬 살짝 긴장이 생겨요. 망치지 않을까?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들 휴 이게 보이면 아 오늘 I did a good job. You did well. And by the way, GMPers, you should see Jake's book, his GMP book for his music notes. It looks like ancient Egyptian characters. 아 왜냐하면 제가 이거 높낮이를 다 써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땐 지렁이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이집트 상형 문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높낮이 표시가. 어쨌든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요. 어떻게 I didn't know, you know, how to sing it. Well, you did well. Yeah, the key expression, didn't know how to play it. 기억하시면서요. Okay,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This is, of course, Foreigner with Jukebox Hero. France에서 온 수다쟁이 아줌마 이다도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산신령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산신령님, 산신령님, 저 이다도시 왔어요. 오랄라. 요, hello 이다도시. Oh, long time no see. 어, 산신령님, 큰일 났어요. 어, 저 방금 사기꾼한테 이상한 전화를 받았지 뭐예요? Oh, what kind of call? 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산신령님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사히 구출하고 싶으면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길래 고마워. Oh, well, did you send money? 울랄라? 아니요. 다행히 보내지 않았어요.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그거 한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Oh, how did you know? 어, 진짜 산신령님을 데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산신령님의 특징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엄청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거짓말이구나 바로 알았죠. 울랄라. Oh, that's true. No, no. 명백히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겨드맛. Oh, look into my eyes and tell me I'm a handsome 산신령. 어휴,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어, 됐어요, 됐어. 저 이만 가볼래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그가 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자, 그가 한 말 할 때 오늘 패턴 중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What 하는 거. 네. Yeah, what he said. 네, 이거 진짜 패턴 많이 나와요. What he said, what he ate, what he told you. 뭐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패턴이에요. Sure. What he said was. 거짓말. A lie. 근데 시작부터. From start. 어,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To finish. 결국에는요. From start. Yeah, from start to finish. 예, 이게 정해진 표현이 오늘의 패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start나 finish가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명사로 그냥 정해진 표현으로 관사 없이 from start to finish. By the way, Jake, it's important to realize here the word lie, L-I-E, is a noun. Don't forget the article A. 맞습니다. It was a lie. Let's put them together. 그가 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Well, our practice sentences are right here in our books on page 190.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인정이 준비하시고요. 자, 영어 가리고 우리말부터 본 다음에 도전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was a lie. What he said was a lie. 네. From start to finish. 맞습니다. 자,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뛰어났다니까. Wow, that was brilliant. Yeah, good word, brilliant. The book was brilliant from start to finish. 네, 영국 사람들 이 표현 진짜 많이 쓰죠. Wow, that's brilliant. Mm-hmm.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파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재밌었어. 완전 재밌었다. 그렇죠? It was a blast. The party was a blast from start to finish. 되게 쉽죠, 그죠? 식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정말 미각을 그렇게 살아나게 만들었다니까. Scrumptious. Oh, a great word. It's like delicious times 100. 맞습니다. Oh, yeah. The meal was scrumptious 네, from, 마, 네. from start to finish. 네. 그래서 완전히 환상적인 맛이었다. Oh, the meal was scrumptious from start to finish. 여섯 번째.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겼어. Enjoy the movie. I enjoyed the movie from start to finish. 자, 여섯 번째. 수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즐길만 했지. 재밌었어. Entertaining. Interesting. Class was not educational. Class was entertaining from start to finish. 네, 즐거워야. As long as you have fun. Right? Then yes. you can enjoy it, right? I know some of my study group members have been practicing English with me longer than 20 years. I appreciate it. We always have an entertaining time. 맞습니다. Class was entertaining from start to finish.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적인 것도 있잖아요. Productive. Ooh. Her career was productive from start to finish. 네, 그녀의 경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적이란 말은 결실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Her career was productive from start to finish. 자, 마지막 8번. 그 행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 정말 실망이었다고. 그래서 a letdown. Yeah, good word. Good one word. L-E-T-D-O-W-N, a letdown. Mm-hmm. The event was a letdown from start to finish. 네, let someone down 하면은 실망시키다 하잖아. 그냥 명사로 쓰면 a letd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The event was a letdown from start to finish. 1번, 4번, 7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from start to finish. That's right.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from start to finish. The first one, give it a go. 다 거짓말이야. What he said was a lie.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One more time.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Number four, the meal was scrumptious. Oh, this is very Woo-hoo! Good, huh? The meal was scrumptious from start to finish. 맛있어요. The meal was scrumptious from start to finish. Number seven, she was really productive all the time. Her career was productive from start to finish. Especially her work. Her career was productive from start to finish. Okay, fun time, great time. Coming up, step two. We've got three photos. That is correct. Please join us on page 191. The first photograph shows someone talking on the telephone. 네. 그놈이 한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요거 영어로 도전. We were swindled by that smooth talker.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We were swindled by that smooth talker.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네, 그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작자한테 우리 사기를 당했잖아. Ooh, we were swindled by that smooth talker. 네, smooth talker 하면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사기를 당하다가 be swindled고요. 사기꾼을 그래서 swindler라고 하죠. Yes, we were swindled by that smooth talker. 네, 그랬더니 야, 그놈이 한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최고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게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Mm-hmm. 자,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we see some people enjoying a nice meal. 식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환상적이었어. 영어로 도전. How did you like your dinner? The meal was scrumptious from start to finish. How did you like your dinner? The meal was scrumptious from start to finish. 아니, 저녁은 괜찮았어요? How did you like your dinner? 패턴도 되게 많이 쓰이죠. How did you like something? Yeah, how did you like your dinner? 아니, 오, 식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맛있었어요. Wow, the meal was scrumptious 네. from start to finish. From start to finish까지 다 빈칸. 맞죠? 자, 세 번째, the last photo.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shows a woman holding some sort of a trophy. 네, 그녀의 경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결실이 가득했지. 영어로 도전. Dr. Brown deserves many accolades. Her career was productive from start to finish. Dr. Brown deserves many accolades. Her career was productive from start to finish. Brown 박사는 많은 표창을 받을 자격이 있어. Dr. Brown deserves many accolades. 네, A-C-C-O-L-A-D-E 하는 것은요, 복성틀에 S가 붙어서 네, 표창들이란 뜻이죠. Dr. Brown deserves many accolades. 네, 그랬더니 그녀의 경력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결실이 가득하지. Oh, yeah. Her career was productive from start to finish. 좋습니다. 자, 딩동댕. 요거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 We're gonna take a moment to listen to John recap what he have learned today. I'm a little disappointed. You know, I had a live performance. I was going to play some music, and Giltong said he would join me. Uh-huh. He said he could play the kayagum and the didgeridoo at the same time. And you know what?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Yeah, he didn't know how to play it. It was a terrible time. But you know what? The audience cheered anyway because he tried. Oh. So, Giltong, if you're listening, that is correct. The fans liked your performance. All right. Yeah. He might want to try 검은거 this time, then. Maybe. Hey! 돌발 팝 퀴즈. 문제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891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Pop's English, we talked about a kind of a shop, a kind of a store where people can buy used items. What's the name of that store? 좋습니다. S로 시작하는 이 뒤에 store가 붙잖아요. 그죠? Mm-hmm. 이거 새 거 파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써둔 거 파는 거. 문제 정답과 당첨자 명단 방송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참여해 주시고요.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그거 맞는 말이에요. That is correct. 네, 세 번 확인.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됐죠? Alec Baldwin, thank you. Pops English, 그거 어떻게 연주하는지 몰랐어요. Didn't know how to play it. 네, who said that? This is Foreigner. 멋진 목소리.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처음부터 끝까지. From start to finish. 요거만 붙이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말에다가 그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What he said was a lie from start to finish. 1월 29일 금요일 Good Morning Pops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Oh, from the great Lionel Richie. This is a song called Hello. 그쵸. Hello. We say goodbye with hello. It's me. 자, 그 부분이 똑같잖아요. 아델의 노래하고요. 그죠? 어쨌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처음 봐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인사 서로들 하시고요. 옆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And you can tell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